보인대 다 이겨낸 듯이 괜찮은 듯 보인대 내가 순간 울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산단 걸 그 누구도 그 아무도 몰라 웃어주니까 행복한 줄 아나 봐 내 가슴은 내 진심은 여지껏 너인데 안녕 못해 같지 않은 나야